오늘은 논어의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다.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.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. 사람이 살면서 외로운 시기는 반드시 닥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외로움이 닥칠 때에 조바심 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외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다 보면 외로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위 논어의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내가 외로운 건내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나의 능력과 인품을 길러나가다 보면 언젠간 외로움과 작별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